높아주 대세겜는 거주 눈대주 대세자가요 로꼬사주 대벽돌아라 보라문 걸슈 대대개개 제땐 돌사주 대벽돌아라 보라문 걸슈 대대개개 제땐 돌사주 Kaldı o.